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의 남부지역에서 열대성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 쉐이크 하시나 수상에게 15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번 재해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